Open Link. Mann!그만해요. 대로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. 알아듣겠어? 조용히 하라니까. 너 사람을 잡아 나 돼지를 잡아 조선 전부다 태워 서 그 남자를 잡아 Thank you.